꺼지니 이 손틈새 끝없이 펼쳐지는 너의 모습 반짝거리며 눈 맞춤 할 때 점점 더 깊어지는 내 맘 눈부 난 조심조심 살짝 너의 이름을 불러 오래발에 왔던 멋진 소원처럼 깜깜한 나의 맘에 창을 내고 비춰 신비한 샤샤샤 모든 설레는 다 너야